12일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하와이 주변에서 림팩 합동군사 연습에 돌아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괴뢰 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위협을 떠들며 그에 대처한 탐지 여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국민일보에 의하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13일 부산항에 기어들었습니다. 미국은 이미 스테니스호와 로날드 레간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들과 미시시피호 핵동력 잠수함, B-52H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남조선 주변에 끌어들였습니다.